We wanna go hard. We wanna get it on right now. Checkmate. Yeah, I'm doing much better than the other boys. 아니까 지금 돈만 해머해. 이제는 예사방을 다 날로 둘러싸고 네 맘 캐치하는 건 한 단계 쉬워졌네. Recheck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돼. 두 배로 보여줘 두 배로 do it better. 새 출발 자유로운 순간 볼륨을 두 배로 올리고 get it. 날 밀어내는 날 이해해주기 바래. 좋아하는 내 맘 숨기라고 조금은 천천히 탁하게. 더 이상 못 기다려 내가 보여줄 거야. 더는 벗어나지 못하게 더 따뜻하게 껴안아줄게. I know 난 네 머릿속을 참아 망설이다가 시간 가잖아 뭘 더 참아 충분히 솔직했는 걸 지금까지 이제 네가 보여줄 차례 내 안에서 난 check 널 밀어내는 날 이해해주길 바래 널 좋아하는 내 맘 숨기려고 조금은 천천히 침착하게 더 이상 못 기다려 내가 보여줄 거야 저는 벗어나지 못하게 더 따뜻하게 껴안아줄게 Checkmate. 걱정하지 말고 달려 어떤 길이든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우리 함께면 지금 이 느낌 가지고 계속 나가 We going now Put it up you gotta change up